결혼 씨와 함께하는 애프터 스파. 안녕하세요. 자, 애프터 스팟의 홍기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매주 1회씩 팟캐스트 방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송이냐고요? 본 방송은 한 주간의 국내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기업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청취자분들께 제시하고자 기획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방송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씨가 진행하게 될 텐데요. 도로씨는 나중에 등장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계속 듣게 되시면 이제 나중에 만나시게 되겠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방송이자 그 게스트입니다. 그런데 게스트인데 본 방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대표 이병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화라고 합니다. 네, 에토스팟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청취자 의견이나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한 각오시네요. 제가 그 얼핏 들었는데 기업 M&A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뭐 저희 그런 주제를 다루진 않을 거지만 앞으로 좀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M&A에 대해서 좀 아시긴 하시나요? 아, 저 잘 몰라요. 네. 네. 그 M&A가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일단 넘어가시죠. 네. 자, 오늘은 제 1화 낙조입니다. 낙조. 자, 먼저 저희가 주제로 다뤄볼 내용은 윤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검색어 아마 2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최근 뭐 종편, 뭐 미디어, 인터넷 너나 할 거 없이 그렇죠? 이슈가 된 내용이 하나 있었죠. 네. 영화 배우 그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그냥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네. 그 홍상수 감독과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죠? 김민희 씨요. 아, 김민희. 네. 김민희 영화 배우. 그 최근에 그 영화 아가씨로 지금 흥행하고 있죠. 그 불륜설 그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 이병화 대표님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글쎄요. 아, 저도 두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이건 정말 명백한 불륜이자 홍상수 감독이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죠. 22살의 차이,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도 되지도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아, 처녀예요? 네. 아,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자, 윤리. 우리 저 사전 검색해 보면 윤리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우리 최만식 선생님이 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쓴 소설 낙조에 보면 아이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한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나의 윤리로는 허락할 수 없는 패덕이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이 낙조 읽어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의식, 지금 낙조라는 소설이 쓰여졌던 우리 그 전후 세대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오는 그런 의식, 최근까지 우리 사회를 관통해온 남녀 그리고 부부간이 지켜야 할 아주 당연한 윤리자 덕목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아, 우리 그래요?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감독과 영화 배우의 불륜설.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니까 좀 이렇게 계속 가십거리가 되는 거지. 이게 불란서나 미국 같은 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냥 마음만 맞으면 되죠. 그 제가 저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네네. 기사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이 한겨레 신문에서 그 발췌한 건데요. 지난주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을 택한 버그만의 몸부림. 아, 우리나라 그 사람 아니네요. 예, 네. 그 해외에 있는 사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후 50년대 전후로 했던 일인데 유명한 배우입니다. 잉글린드 버그만과 로셀리니 감독. 자, 이거 약간 반대예요. 잉글린드 버그만이 그 유부녀입니다. 그 아들 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로셀리는 물론 이제 그 유부남인데 당시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영화 배우와 감독.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동안 열애하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당시도 그 미국 사회도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았던 사회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 잉글리드 버그맨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시간이 흐르네 이렇게 말했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를 걱정할 거였다면 제가 살아온 것처럼 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민 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누가 뭐라 할 문제 아니고 자기가 후회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좀 언급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식견입니다. 예. 특히 개인주의의 또 결정판이라 할 수 있죠. 예, 이런 불륜의 문제는 실은 둘만의 문제로 끝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크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간통죄 문제를 또 언급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감독의 아내와 딸 그리고 여배우 어머니의 슬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게 한번 슬퍼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게 극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고아이고 또 둘 다 미혼이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 사회란 결국 주변 인간과의 관계와 결속, 연줄,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불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김민희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홍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 사랑하면 무조건 다 용서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동의합니다. 그건 네, 그거고 그런 인간 관계, 주변의 연출 그런 걸 보면 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좋다고 둘이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불륜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변화하고 있고. 그런 이제 남녀간의 윤리 문제 이런 걸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그렇죠. 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병헌 대표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불륜이다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할 포인트입니다. 네네. 저도 이거를 특정하게 뭐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흐르면 당연히 그 사회의 윤리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긴 마련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기거나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자님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좀 관대한 것 같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관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터질 때는 뭐 저 와이프도 저한테 물어보죠. 남자들은 다 그래?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혼자 남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여성분들이 또 아내분들이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 다 그러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장난스럽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실은 내면을 따져보자면 우리 남편도 혹시? 라는 의심.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스개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주 두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실은 오늘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이병헌 대표님이 만약에 홍상수 감독이에요. 아, 네, 네. 김민희 배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네. 그 여배우랑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호감이 생겼어요. 본인은 그런 경우에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네, 그거는 예 소설과 그다음에 허상 이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로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작품을 위한 것이죠. 그게 일상으로 들어와서는 일상과 그런 어떤 영화상의 어떤 관계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따로 떨어지게끔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현실과 영화가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듯이 서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을 망각하게 되죠. 네. 홍 감독님은 바로 현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흥미롭습니다. 뭐 네. 정답이 없는 문제였지만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리 우리가 지금 이제 윤리 문제를 들고 지금 나왔는데 그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그 윤리 경영 관련 소식을 보면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미디어에서 이 생리대 가격 문제가 이슈가 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최근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유한 킴벌리가 윤리 경영의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 유한 킴벌리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어떤 갑질 이슈도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유한 양행 뭐 유한 킴벌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윤리경영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유한 킴벌리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국내의 어떤 손꼽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죠.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웹사이트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윤리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윤리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 지금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지만 네. 이 실체가 모호하다. 유한 킴벌리의 윤리경영 문제는 실체가 정말 모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 위반에 대해서 제보를 해도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또 윤리경영 실체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또 일어났던 한국 GM의 윤리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부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단합을 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유한 킴벌리가 그런 어떤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정말 퀘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시사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도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제목 자체가 벌써 이 유한 킴벌리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한 킴벌리의 두 얼굴. 네, 윤리경영 실체 진짜 존재하나 이런 내용으로 벌써 기사화가 됐는데. 유한 킴벌리는 아시다시피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사의 웹사이트 어디에도 윤리경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실체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오늘에서 유한 킴벌리에서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한 킴벌리의 윤리경영을 검색했으나 찾을 수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 기사에서 경영의 핵심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대조가 되는데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사의 경영 핵심 가치를 정도 경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 네. 그래서 경영의 가치인 정도 경영이라는 명칭을 웹사이트 상단에 배치하고 있고 또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정정당당한 LG생활건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네. 정도 경영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윤리 규범, 정도 경영 프로그램, 사이버 신문고, 예, 이런 시행 규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한 킴벌리의 사이트라든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도 기업의 핵심 가치인 윤리 경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윤리 경영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 책임 경영 목록 가운데서 2015년도에 사회 책임 경영 보고서 약 15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아, 쭉 해봤는데 이 사회 공헌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네. 사례들을 다른 회사 같은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 공헌 보고서 같은 게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근데 네. 15페이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좀 줄여보자면, 그래서 유한 킴벌리는 윤리 경영과 준법 경영을 기업 경쟁력의 온천이나 경영 활동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한 킴벌리가 정말로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 저도 이제 기사를 같이 봤는데 네. 그 윤리 경영 실체 없다. 이게 무슨 뭐 제보자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네. 이게 제보자가 좀 있습니다. 아. 예, 기사에 의하면 네. 제보자 A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네. 이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수차례 여러 문제로 윤리경영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또 윤리경영 본부장님이 계신가 보죠. 네. 유한 킴벌리에. 그렇죠. 예. 예, 유한 킴벌리의 윤리경영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네. 윤리경영에 대한 것을 진술했는데 네. 윤리경영 위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아, 이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발언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윤리경영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등을 통해서 그렇죠. 기업들은 무조건 윤리경영 해야 되고, 특히 반부패와 네. 같은 거, 또 김영란법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 불과하고 네. 내부적으로는 윤리경영에 대한 어떤 실천 시스템이나 제보 시스템이 투명하게 네. 예,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올라왔고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뭐 실체도 없고 뭐 기본도 안 돼 있고, 이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그건가요? 그 저기 우리 저 이렇게 사각으로 된 크리넥스 티슈 만드는 회사죠? 아, 예. 뭐 다 뭐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유한 킴벌리 문제가 뭐냐면, 한국능률협회라고 네. 아시죠? 거기 네. 컨설팅을 통해서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3위를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연속으로 톱10에 네. 13년 동안 올라갔다는 건데, 과연 무엇이 윤리경영인지, 도대체 윤리경영 본부장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면 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도 한번 저는 듣고 싶고요. 예, 유한양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박사님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로서 저는 존경을 하는데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윤리경영 문제점에 대해서 네. 유한 킴벌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윤리경영 교육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 이거 저기 말씀 잘 들었고요. 아주 심각한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좀 모 배우 그 감독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윤리가 좀 변화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시간 흘러도 그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윤리경영이라는 어떤 핵심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윤리경영 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해당 기업의 그 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게 해줬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네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유한 킴벌리 같은 사례들이 네네.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발굴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저희 방송은 한 주간의 국내의 주요 이슈 및 기업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그 현 주소를 짚어보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이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메일 등으로 열렬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저 같이 좀 해주시죠. 저 마지막 멘트.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도로시를 만나실 때까지 안녕. 아 힘드네요. 20분뿐이 안 나와. 아 지금 짧은데.